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모잠비크 해방지원선당 창건 55돌새 저음에서 24일 모잠비크 해방지원선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모잠비크 해방지원선당이 창건 후 지난 55년간 간관 투쟁을 벌여 나라의 독립을 쟁취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두 당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은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모잠비크 해방지원선당 중앙위원회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